이불 속에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 Everything is good outside 네 품 속에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 You're so cozy inside 따뜻한 온기 적당한 온도 지금이 좋아 I sleep You're